위해서 이남철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세상사 지난주 한동안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이제 비로해게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 강건함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제 올해도 머지않은 해까지 저희들이 못한 거 있으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그곳에서 주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조수와 요번 주에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조수와 주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완치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조수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분화대 형제 또한 그 가정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에 조수아의 병은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고쳐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다니엘 선생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 지금 이 매서운 추위에 주님, 다니엘 선생님 목사님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은 아멘 아멘으로서 하나하게 해줄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저희들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이 추운 날씨에 우리 가정 가정에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열거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제일 좋고 제일 참한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해 머지않은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옵고 내년 새해에 새 마디에 새 부대에 새 것으로 담는다고 하신 것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좋은 알차고 꿈이 있는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의 제목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더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2017년 오늘이 12월 17일입니다. 이제 한 14일쯤 이제 남았지요. 그래서 그 남겨진 그 뭐 한 2주간 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과 늘 행동함으로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특별히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양미애 또 박지혜 또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의 또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더할 것을 늘 기대합니다. 아멘.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12월 24일 날 다음 주 주일이지요. 주일날은 우리 주일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10시에 예배가 있고요. 2부 예배도 다 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따로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마 조금 우리가 낮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배를 좀 일찍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셀리더님들 좀 모임을 가지셔서 2018년 1월에 대해서 좀 교회 활동이나 계획들을 좀 세우시고 구상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모셔서 좀 교회 활동들에서 같이 계획하시고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해 베데스다 교회에서요 수익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남해 유자차 한 병에 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kg고 3병 이상이면 택배비가 무료라고 하는데요. 그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단체로 주문해서 교회로 받으면 따로 배송비 안 들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가 유자가 유명합니다. 남해 유자 좋습니다. one kilo, one 1만원 from the Name. 1만원. Yeah. Good price. Yeah. Best quality in Korea. 예. 남의 유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드시기도 하시고 가까운 곳에 연말에 뭐 선물하신다면 가격 대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8년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에 우리가 21일 동안에 쓸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에 우리가 8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8가지 제목인데요. 우선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열정적인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100배의 영감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사모함으로 받아 삶 속에 100배로 열매 맺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에 가는 길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일곱 번째입니다. 셀 리더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황홀한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 안에 속히 통일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할 때 이 3주간 이 8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바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날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어느 자리, 어느 공간이든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특별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카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꼭 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노트와 말씀 카드와 이 기도 제목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서 이것은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그때 드리겠습니다. 2018년 청소년 겨울 수련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요. 주제는 런닝맨,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개인 회비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심으로 개인 회비가 없습니다.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56회 모퉁이돌 선교 컨퍼런스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있습니다. 1월 19일까지 마감인데요. 1차 마감이.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은 1월 19일까지 얘기해 주시면 우리 또 계획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가 행동이 동행이다 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이 동행이다. 행동이 동행이다. 예, 행동, 동행 같은 말인데 단어 순서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doing is working. 그래서 2018년 우리 교회 이제 표가 행동이 동행이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동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행동하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아주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당근을 먹는 사람이 되려면 그 중에 먼저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당근 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당근. 지혜 당근 좋아해? 예. 네. 근데 당근을 안 좋아하니까 엄마가 편식하면 안 되고 건강해야 되니까 막 먹인단 말입니다. 먹어! 이게 뭐하지? 건강하지? 편식하면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 당근을 먹으려면 먼저 당근을 좋아해야 먹을 수 있겠죠. 당근을 좋아해야. 그래서 서양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조금씩 맛보기라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가 있다면 먼저 스스로 채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채소를 아주 잘게 자른답니다. 맛도 느끼지 못할 만큼 잘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 아침에 그 한 조각씩 주는 겁니다. 자, 먹어봐. 내가 당근은 싫어하지만 이게 워낙 작은 거니까 먹어도 별로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 당근 먹어도 괜찮네 라고 하다가 나중에 당근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당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당근을 먹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조금씩 맛보기부터 행동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뭐 전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되고, 기도가 좋아야 되고, 전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행동이 동행이다 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성경이 어떻게 내가 성경을 좋아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좋아하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서 좋아지시게 될까? 전도와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될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조금씩 맛보는 훈련을 2018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발걸음 발걸음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The Truth Prophet vs. The First Prophet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Micah chapter 2 verse 6 to 11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Micah chapter 2 verse 6 to 11. 미가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수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하는 것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증거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서서 물러가거라. 너희는 너희의 지체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숨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아멘. 자리가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킬 리가 없어. 어떻게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They said, don't rattle on like this, but those same people preach falsehood themselves. Calamity is not coming in our direction. Should it be said to be people of Jacob, has the spirit of eternal lost his patience with us? Is this how he works? So God said, when I speak, don't good things happen to ones who unlikely follow my fair faith. But recently my people became their own enemy. If someone going on about nothing of worth wandered by and said, I've come to preach to you of whiskey and wine, then these selfish people would hire him as their official speaker, just because they like his message. 진짜와 가짜 선지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냥 너희는 축복받을 거야. 그냥 너희는 잘될 거야.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셔. 너희는 무조건 잘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고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 안 하셔?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벌을 주셔? 아 그런 말 우리에게 하지 마. 그런 말을 듣기 싫어. 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두 단어가 무엇이냐면 True or false, 참 그리고 거짓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울 것 같은 단어인데요. This is my question. What is the meaning of true and false? 자, 제 질문인데요. 참 그리고 거짓의 뜻이 뭘까요? 자, 참이 뭐겠습니까? 참.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럼 거짓은 뭡니까? 틀린 것을 말하는 것. 예. 또 미에 참은 참 뭔 것 같아 참. 맞는 것. 어. 그럼 이제 거짓은 틀린 것이고. 자, 또 다른 분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아, 나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참은 무엇이고 거짓은 뭡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뭐가 있죠? 참은 바르고 거짓은 안 바르고 승혜야 참은 뭐라고? 참은 참해. 그럼 거짓은 뭔데? 거짓 거짓말. 자, 참과 거짓이 뭐죠? 참 true. Yeah, true. What is true? Yeah, true. Correct. True is correct. Good, what is false? Not correct. Not correct. Lie. Lie. Is, correct. 뭐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진짜고. 아 이제 True means right and false is wrong. 야, 그 right and wrong.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아마 지금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얘기하시는 것이 거의 똑같은데요. True is believe that false is 거짓말. No. Not believe that just God. 예, 또 뭐 믿는가 안 믿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when you think about true is right, wrong is first, then we must need standard or principle. We need a ruler. Ah, this is wrong. Ah, this is correct. Okay, 우리가 뭐 참은 진짜고 거짓은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표준입니다. 표준 혹은 기준 혹은 자, 그러니까 아시죠? 자,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를 대어봐야 아 이게 맞구나 틀리거나 재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But at that time, people of Israel, they like this kind of a message. God will bless you. God will bless you forever and forever, even though you are wicked, even though you are wrong. They like this kind of a message. It's a false. 미가서 당시 때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십니다. 여러분이 악하고 못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혹은 거짓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이 뭐죠? 기준은 What is their standard, their principle, or their ruler? It's my mind. 그들의 표준과 기준과 자가 뭡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They want to hear what they want to hear.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Say to me what I want to hear.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세요. 이겁니다. 그들이 그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은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에는 반드시 표준 혹은 기준 혹은 어떤 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과 기준과 자가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따라서 So, depend on the standard or principle of a ruler, right and wrong is change. 그래서 그 표준, 기준, 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 지난주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국가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비난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기적인 말을 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런 입장을 다 떼어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얘기한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똑같은 말이 누군가는 틀린 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요, true and false in Old Testament,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을 오므남, 오므남. 근데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아만, 이 오므남 from 아만. 아만 is the origin of amen.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므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참이란 뜻이 뭐냐면 confirm, support, be faithful and trust. 참의 뜻이 확실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참이라고 할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참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Hebrews chapter 11 verse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할 때 바로 이 확신입니다. Substance, it means the truth. 그래서 확신 혹은 실상, 실체, 보증, 바로 그것이 참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의 의미가 신약에서 그렇게 쓰였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참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참. 근데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다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참입니다. 신실한 것이 참입니다. 이 지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지탱한다는 말도 되거든요. 무엇인가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이 참입니다. 그 다음 거짓 First shall in Hebrew word 히브리 말로는 샤우라고 하는 말이 거짓인데요. 이 뜻은 emptiness and vanish and nothing in falsehood. 이 거짓의 뜻은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Exodus chapter 20 verse 7 explains about the word of a first. So 출애굽기 20장 7절은 특별히 거짓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보시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샤우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허무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공허한 분이 아니고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니까 마치 우상들처럼 그런 가짜 신들처럼 하나님을 허무하게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시다. 비슷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암송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때 뭐였죠 또 말씀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뭐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허무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허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진짜시다라는 말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참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해도 참과 거짓이 개념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에 대하여 표현하는 아주 멋진 그 뜻이 바로 support, 지지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참, 즉 오므남, 오므남의 지지하다는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 middle of the true and support, the true-like fellows, supporter of the door. 그래서 이 참의 뜻이 뭐냐면 이 문을 지탱하는 기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하면 버팀 기둥입니다. 우리가 한옥집을 짓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기둥이 있죠. Fellows. 많은 기둥들이 이 집을 지탱하는데요. 그러니까 True is the fellows. It means supporters of the door. 그래서 참이 뭐냐면 이 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 그것이 바로 참이란 뜻입니다. 자,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죠. If pillars are broken, the house must be broken. 그래서 이 기둥이 부러지면, 기둥이 낡거나 무너지거나 기울게 되면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이 흔들리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참은 버팀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참은 so it's conform, 그 확실한 것입니다. 기둥이 비스듬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지붕을 올리고 벽을 대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 무너진단 말입니다. If we do not trust pillars, we cannot build a house. 우리가 만약 이 기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집 지을 수 없습니다. 40 floors, 60 floors, 100 floors. Wow, amazing. But how can it be? Yes, that's true.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파트가 뭐 40층, 60층, 뭐 100층 그런 엄청난 건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100층 높이에. 기둥 때문이죠. It's a true. 바로 그것이 바로 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든든한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So if you follow the true, it means you hold the pillars. So you can build the nice buildings.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기둥을 붙잡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그렇지 않죠. 거짓은 공허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선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항상 많은 순간, 많은 순간마다 참을 흉내냅니다. 진짜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거짓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이 거짓 같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예? 가짜가 가짜 같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가짜가 진짜 같으니까 속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거짓은 참 옆에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비어있는 이 공간이 거짓입니다. If we know what is the first, nobody cheat me. But every time, first, almost, first, like true. 아, it's wrong. At that time, I thought it's true. Like this. So, always, first, beside the truth. we must follow the true pillows, but the inside empty. Emptiness is nothing, is first.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은 항상 참 옆에 있다는 거죠. 가짜가 진짜 가짜인 걸 알았다라면 누가 속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죠. 가짜인데. 참과 거짓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고 바뀌고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흔들리는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지만 여자만 갈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흔들리고 변하고 약할 수 없는 그것을 의지하여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둥이라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참이 되십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는 참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참에 의지하여 이 멋진 내 인생의 건물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변덕을 부리시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떻게 거짓하시겠는가? 그 말은 사람들 속에 수많은 거짓과 변덕을 부리고 뜻을 바꾸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긴 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입니다. 이 거짓이 항상 참과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에게는 참이 있고 우리에게는 무수한 거짓이 있단 말입니다. 이 거짓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과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 True or false? 아까 여러분들 모두는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참은 옳은 것이고 거짓은 틀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철학적인, 특별히 성경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참은 건물을 세우는 버팀 기둥이고 거짓은 텅 비어 있는 허무한 공간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성경적인 참과 거짓의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옳은 것은 참이고 틀린 것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에 알맞은 기준 혹은 표준 혹은 자아로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가 중요하겠죠. 미가서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예언자와 선지자로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벌하고 벌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표준과 기준과 자로서 변덕부리고 거짓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참과 이 참된 그 기둥을 세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실 근처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 롯데월드 있거든요. 롯데월드 바로 뒤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 102층인가요? 아무튼 롯데에서 지은 건물인데 뭐 100층 100층 하니까 그게 느낌이 안 오는데 정말 높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디서 봐도 보입니다. 아, 정말 저게 높구나. 딱 표현한단 말입니다. 아, 정말 저게 높은 거구나.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을까? 결국 기둥의 문제죠. 결국 그걸 이 기둥이 튼튼하면 100층도 짓지만 기둥이 부실하면 3, 4층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참을 기둥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기둥을 붙잡고 온전히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참과 거짓입니다. 자, 참이 뭐라고요? 기둥입니다. 기둥. 거짓은 허무한 것,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진짜가 아니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결국 허무하고 공허하고 비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둥은 참은 기둥이니까 참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무엇인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의 산업과 사업과 삶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신다면 텅 비어있는 험한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둥을 의지하여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2층, 3층, 4층, 100층까지 건물을 한번 올려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저라면 참을 기둥으로 붙잡고 거기에 한번 멋지게 건물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칠 때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그 높고 아름다운 그 건물에 근거하여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다면 모래가 뭐죠? 결국은 허무한 것에 세웠단 말입니다. 결국 거짓 위에 세웠다는 것이죠. 결국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과 거짓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인생의 이 아름다운 한 해의 그 시간들 속에 건물을 멋지게 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어떤 의미로서 더 특별하게 시작을 맞이하게 될 뭐 고등학교를 시작하거나 또 대학교를 시작하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이 건물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기둥을 어떻게 세운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젊은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부실하게 지어서 높이 쌓았던 60층짜리 건물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부실하고 나쁜 건물이죠. 늦었다 생각할 때 차라리 허물어버리고 제대로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도 세워간다면 그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높이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지진으로 흔들어댈 때 오늘 무너져도 내일 무너져도 당연할 것 같은 그 건물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보다 높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기초 위에 올바른 기둥으로 세워진 그 건물을 기대하시고 다시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이제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내가 너무 이제 늦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80세에 그림을 배워서 102세까지 유명한 화가가 되었던 미국의 여류 화가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86세 전이면 청춘입니다. 86세에 그림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다 젊은 겁니다. 86세에 계십니까, 여기에? 아, 그럼 다 청춘이시네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림을 시작해도 화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니,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예. 저 사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청춘입니다. 그렇다면, 기둥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기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참과 거짓입니다. 아멘. We all desires want to build great building in our life. But someone cannot or someone do not, but someone do build the building. What is different? It's a problem of pillars. So we must hold the word of God. That is true pillar. That is true in our life. We have 하나님의 말씀. 정말 참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짧은 단어 하나지만 참과 거짓, 그 기둥과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